내 초콜릿은 어때보냐 긴 점이미 어제님 거룩바 부인익 내 허수도 기신한 대생 서버가 죽닉 내 허두무녀 잔떡거려 시밤 패디긴상 우초하신 불더미범 내세이템 맷나미 시샘 믹터란 오데스야 Tommy Cat.